리아 씨, 미안하지만 돈 좀 빌려주시겠어요? 왜요? 무슨 일이 있어요? 네, 전기 요금을 못 냈어요. 오늘까지 내지 않으면 전기를 끊는다고 해요. 얼마나 필요해요? 5만 원요. 이번 주에 월급을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.